우리의 땅, 우리의 제도를 짓밟으려는 침략자들을 쓸데없이 죽탕쳐 버릴 것이다. 조선 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 지금 우리 공화국 북간부의 전체 농업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미국과 괴뢰패당의 광란적인 북침 핵전쟁 도발 책동에 천은 분격을 금치 못하며 천백배의 보복 일념으로 가슴을 끓이고 있다. 니즈의 날강도들은 핵 항공모함 타격 집단들을 조선반도 주변 수역에 전개해놓고 선제 타격을 떠들고 있는가 하면 괴뢰 호전광들과 함께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도발적인 전쟁 연습에 광분하며 우리 공화국을 위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민의 생존권을 말살하기 위하여 전대미문의 야만적인 제지 압박 책동에 악랄하게 매어달리고 있다. 조선 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과 괴뢰 패당의 무모한 군사적 움직임과 제지 압박 서동을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엄중히 파기하고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는 무모한 군사적 도발망동으로 이 땅에 기어이 핵전쟁에 불을 지르려는 노골적인 선전폭으로 낙인하면서 이를 충렬히 단죄 규탄한다. 전년 전쟁에는 전년 전쟁으로 핵전쟁에는 우리식의 섬멸적인 핵타격전으로 대답하여 침략자 도발자들을 시덥시 소탕해 버리려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결사항전 의지이며 필승의 선언이다. 지금 우리 농군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일단 명령만 내리면 사랑하는 사회주의 내 조국 귀중한 나의 땅을 지켜 철천지 원수 침략의 무리에게 파멸적 직무를 남길 불같은 결의에 충만되어 있다. 오늘도 이 나라의 산과들 그 어디에나 니제 침략자들과 계급적 원수들에 의하여 피 흘리며 쓰러진 우리 농민들의 사무친 모란이 어리어 있다. 지난 세기 50년대 평화롭던 이 땅에 침략 전쟁의 불을 지르고 무고한 우리 농민들을 총으로 쏘아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생매장에 죽이었으며 노동당원이라고 하여 눈알을 뽑고 심장을 도려내고 사지를 찢어 죽이었는가 하면 열성 농민이라고 하여 배를 가르고 생가죽을 벗기고 망떨로 가라 처참하게 학살한 시세의 살인마들이 다름 아닌 미제 야수들이었다. 바로 이러한 살인악기들이 오늘 또다시 우리의 정든 고향 마을과 한없이 귀중한 어머니 저국에 민족의 머리 위에 무서운 핵참화를 들세우려고 전쟁 광기를 부려대고 있으니 어찌 복수의 피가 끓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 전체 농군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낮과 허미를 총대로 바꿔잡고 영약 전선으로 다져나가 조국의 귀중한 전토를 지켜 영영하게 싸운 전세대 농민 영웅들처럼 가증스러운 침략의 무리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서운 징벌의 절추를 내릴 것이다. 우리 농업근로자들에게 있어서 애국의 더운 피와 땀 열정을 바쳐 갖고 가는 정든 옥토벌 풍요한 대지는 곧 위대한 수조님들께서 한평생을 바치시어 찾아주시고 인민의 낙원으로 일도 세워주시었으며 오늘은 경야는 최고 융도자 동지께서 세상에 둘도 없는 사회주의 강국으로 더욱 빛내어 가시는 내 나라 내 조국이다. 구수한 나달 향기 잔넘치고 오곡백과 설리에는 우리의 땅, 땀 흘려 갖고 가는 풍년 열매들이 침략자의 더러운 군함 밑에 짓밟히게 할 수 없고 노동의 노래소리, 행복의 웃음소리 울려 퍼지는 우리의 정든 보금자리 사회주의 문화 농촌들의 원수들의 폭탄 한 발 떨어지는 것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일단 명령만 내리면 우리 농업근로자들은 원수 경멸의 총대를 억세게 틀어지고 전쟁 미치강이들인 니제와 남조선 괴뢰 역적 패당을 잡초처럼 쓸어베어 두엄더미에 쳐넣을 것이다. 미제와 괴뢰 호전광들은 우리 농업근로자들이 백두산 혁명 강군과 함께 선군의 총대로 목숨으로 지켜가는 이 땅에서 감히 협동벌의 변모 한입 문화주택의 기와 한 장이라도 다치는 경우 그 더러운 운명이 영영 끝장난다는 것을 똑똑히 명심하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공화국의 전체 농업근로자들은 한 손에는 총을, 다른 한 손에는 낫을 억세게 들고 말리마의 기상으로 사회주의 소선의 제1제대 제1선 참호를 믿음직하게 지켜갈 것이며 원수들이 침략의 불을 지른다면 땅을 차고 다져나가 침략자 도발자들을 모조리 추탕쳐버리고 반미 대결전 조국통일대전의 최후 승리를 기어이 안아오고야 말 것이다. 주최 106 2017년 4월 25일 평양.